마음 괴롭더라도 가야만 할 당신 미련 남기지 말고 뱉지 못할 사랑인 줄 알면서도 사랑한 것이 싸늘한 뺨에 흘러내리는 눈물의 상처 뒤에 다시는 못 올려 떠나야 할 당신 보내야 할 당신 마음 괴롭더라도 가야만 할 당신 미련 남기 잊지 말고 맺지 못한 사랑인 줄 알면서도 사랑한 것이 싸늘한 뺨에 상처 뒤에 다시는 못 올 원하는 길을 떠나야 할 당신